art. 내 꿈에서 본 예쁜 색깔의 art. 눈이 부셔 brown eyes 같은 것만 맴돌아 조심스레 내게 다가가 입 맞추고 몰래 난 도망가 상상 속 미로 Baby 너는 아름다워 Baby baby baby on vacation 속삭이듯 기분 좋은 question 하루 종일 play love station It's a real 달콤한 dream Hey 반짝이는 you're my star My star 투명하게 make you mine 따라가 Check it once, check it twice 하지만 잃지 않아 Keeping my bright leaf 혹시 뭐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결국 찾아냈잖아 도착했나 봐 Welcome everyone 우릴 축하하는 tambourine You're my star